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실망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은 척, 또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일컬어서 그냥 나사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사로를 일컬어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것들로 보아서 나사로와 이두 자매와 예수님 사이에 각별한 관계, 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TE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특별한 연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그때마다 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거기서 교제하기도 하시고 또 쉬기도 하시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의 주 아지트와 같았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와 또 마르다 또이 마리아는 나중에 12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역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각별하고 또 친하게 교제하고 또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예수님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시면 그 계시던 곳,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처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요단강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이 그 가정을 덮친 것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속히 와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멀리 있어도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그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회의감 이 들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는 계시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는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이 가정에 들수 있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일 때, 이러한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기도하고 내가 구했는데도 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나사로는 죽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장례한 지 나흘이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사로가 바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의 죽음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십니다. 즉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만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 될 사건임을 예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것들은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우는 것, 또 나사로의 그 장례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함이 생기고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애통해 함께 우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의 끝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계시던 곳에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는 여러분 그 하루 길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가시면 가시려고 마음이 먹으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11절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인간에게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고 가장 큰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잠을 깨우는 것과 같은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능히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들에게 최상의 응답이었고 가장 적절한 때의 응답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그 몸에 둘렀던 그것들을 다 동인 채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 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 맞습니다. 더뎌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지연되어질 때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때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시고 깨달으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 눈을 특별히 사로잡았던 단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께서 원래 본래 병찬이를 사랑하시더니 1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우리 친구 병찬이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병찬이가 지금 문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이틀을 유하시면서 저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있었음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지어야 될 그 죄의 짐 내가 지어야 될 그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응답이 더디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실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 나사로는 목사님 결국 나사로는 끝까지 있다가 결국 죽었다가도 살아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11장의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서 그 답을 좀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